Grammar. G8.1. The Clausal Connective. 1.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와요. 2. 비가 오는데 우산이 없어요. 3. 한국어를 배우는데 어려워요. 4. 어제 샌디한테 전화했는데 집에 없었어요. 5. 날씨가 추운데 운동하러 나갈 거예요? 네, 나갈 거예요. 6. 옷이 예쁜데 너무 비싸요. 7. 지난 학기에는 쉬웠는데 이번 학기는 한국어가 어려워요. 8. 시간이 없는데 택시를 타세요. 9. 전화 왔는데 제가 받을까요? G8.2. Sentence Ending. 1. 여보세요? 거기 마크 씨 집이지요? 네, 그런데요. 마크 씨는 지금 집에 있어요? 지금 없는데요. 2.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내일 시험이 있는데요. 3. 날씨가 좋은데 밖에 놀러 가요. 미안해요. 약속이 있는데요. G8.3. Expressing Desire. 1. 이번 주말에 뭐 하고 싶어요? 테니스를 치고 싶어요. 마크 씨는 뭐 하고 싶어요? 저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싶어요. 2. 이번 학기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은데요. 3. 내일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4. 작년 크리스마스에 집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G8.4. Asking someone's opinion. 1. 한국어로 말할까요? 2. 기차로 갈까요? 버스로 갈까요? 3. 내일 날씨가 좋을까요? 4. 샌디가 내일 학교에 올까요? G8.5. The Noun Modifying Form. 1.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아요. 2. 기숙사에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3.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을 아세요? 4. 모르는 것이 많아요. 5. 다음 학기에 듣고 싶은 수업이 많아요. 6.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누구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는 조디 포스터예요. 7. 생일날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8. 키가 큰 학생은 스티브예요. G8.6. The Clausal Connective. 1. 어제는 비가 많이 와서 집에 있었어요. 2.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재미있어서 배워요.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서 배워요. 3. 오늘 아침 수업에 왜 늦었어요? 늦게 일어나서 늦었어요. 4. 바빠서 아침을 안 먹는 학생들이 많아요. 5. 늦어서 미안합니다. 6. 전화 못해서 미안합니다. 7. 어제 파티에 못 가서 죄송합니다. 8. 좋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9.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G8.7. The Conjunction 1. 한국어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재미있습니다. 2. 서울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신기한 일도 많습니다. 3. 마크 씨는 호주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한국어를 아주 잘해요. 4. This concludes lesson 8.